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일동에서 조현우 씨가 보내주신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글귀 한 편으로 오늘 FM 영화음악 시작해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왕에게 약속했습니다. 왕의 애마를 가르쳐서 1년 안에 날 수 있게 하겠다고요. 왕은 사형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일 1년이 지나도 말이 날지 못하면 그해 연말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독백합니다. 1년 안에 그 왕이 죽을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또 그 말이 죽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혹시 1년 안에 그 말이 정말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를 일이잖아. 삼선일동의 이채영 씨, 서울 관악구 봉천팔동의 전은정 씨, 서울 방배동의 장보윤 씨, 서울 도봉구 미아사동의 은희 씨, 모두 아, 한 분 또 계시네요. 소희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서울 답십리 3동의 조보영 씨, 모두 잘 들으셨죠?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PK가 수용소에서 흑인들의 합창을 지휘할 때 나오던 그 곡이었습니다. 사우스 콘서토, 서울 신림 7동의 한정진 씨도 잘 들으셨으면 하네요.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형수와 말의 얘기. 결국은 모든 문제를 단기간에 짧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조금은 낙천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삶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래하는 두 사람처럼 세상 사람 모두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1위 남중동의 박영일 씨, 고맙습니다. 박영일 씨도

친구 수진과 영숙 씨가 진심으로 친하게 지내길 바란다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이성규 씨, 대구 달서구 송현이동의 김미화 씨, 대전 노은동의 이은숙 씨, 서울 잠실의 임승미 씨, 대전 동구 원동의 노철환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지난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만화 영화죠. 뷰티 앤 더 비스트 중에서 제임스 골웨이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제65회 아카데미상 부문별 후보작 그리고 후보자가 발표됐었죠. 그 중에서 매번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또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문은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주 쟁쟁한 스타들이 주연상 부문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파치노, 미셸 파이퍼, 덴젤 워싱턴,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그런 배우 한 명 있었죠. 영화 패션 피쉬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메리 맥도넬. 신문에는 메리 맥도웰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91년도 아카데미로 휩쓸었던 영화 늑대와의 주물로 국내에 소개된 배우입니다. 백인이지만 인디언과 같이 생활하는 여인 주먹쥐고 일어서 그녀가 바로 메리 맥도넬입니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91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그 후보에도 올랐었었죠. 늑대와의 춤을 중에서 듣습니다. Buffalo Hun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늑대와 춤을 중에서 Buffalo Hunt, 버팔로 사냥이었습니다. 이 늑대와의 춤을 촬영 당시에 메리 맥도넬은 자기 나이를 37살이라고 밝힌 바 있죠. 아일랜드계 미국인이고요. 연기 생활은 무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샘 셰퍼드의 희곡 묻혀진 아이들 이런 연극으로 호평을 받은 뒤에 84년에 영화계로 진출했네요. 데뷔작은 시드니 루멜 감독의 영화 가르보 턱스인데요. 앤 벤크로프트가 주연한 이 작품에서 그녀는 아주 조그만 단역을 맡았다고 해요. 메리 맥도넬은 현재까지도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무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글쎄요, 미인은 아니지만 개성있고 지적인 그의 외모처럼 고집이 아주 세다고 하네요. 또 그만큼 출연작 선정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주연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개성에 꼭 맞는 영화라면 단역이나 조연으로도 꼭 출연한다고 하죠. 80년대 독립 영화의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존 세이즈 감독의 메이트 원. 이 영화는 노동의 권리를 깨달아가는 광부들의 실화를 영화로 옮긴 작품입니다. 메리 맥도넬은 여기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광부촌 여인 역을 맡았고요. 또 늑대와 춤을 이후 최신 영화 그랜드 캐년, 스니커스 이런 영화에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니커스에서는 로버트 레드포드의 옛 애인으로 나오고요. 또 로렌스 캐스단 감독의 그랜드 캐년에서는 주인공 맥, 케빈 클라인의 아내 클레어로 등장합니다. 생활의 권태를 느끼던 중년부인 클레어는 어느 날 한 아기가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기를 반대하는 그 남편을 설득시키면서 생명과 인연의 소중함을 함께 깨달아 나가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실적이고 진지한 그녀의 연기가 잘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그랜드 캐년 중에서 듣습니다. Searching for a Heart, 마음을 찾아서 워렌 제븐이 부릅니다. Sometimes I wonder where I've been, who I am, do I fit in? Make believing is hard alone. Rising star to guide me far and shine me home out here on my own. When I'm down and feeling blue, I close my eyes so I can be. I've never shown out here on my own. But when I'm down and feeling blue, I close my eyes so I can be with you. Oh, baby, be strong for me. Baby, 나는 가끔 궁금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 왔는지, 내가 누군지를. 이런 노래 가사가 나에게 와닿는 요즘 누구와 함께 삶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덕원고등학교, 대구 덕원고등학교 2학년 8반의 심지훈 학생. 아, 같은 반 친구가 우연히 또 똑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대구 덕원고등학교 2학년 8반의 최호일 학생 두 분과 그리고 2학년 8반 학생들 모두에게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영화 페임 중에서 아이린 카라가 부른 Out Here On My Own. 아, 참 재밌어요. 이렇게 FM 영화음악에요. 같은 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첫머리에 소개해드린 그 조현우 학생의 글도 그 조현우 학생도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라네요. 아, 참 재밌네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김혜진 씨, 생일 맞은 해남이 축하하고 또 결혼하시는 담임 선생님께 축하한다는 말씀 띄워드리면서 이 곡 신청하신다고요. 영화 You Light of My Life 중에서 You Light of My Life. 오늘은 Brothers 4의 노래로 듣습니다. I'd 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me her song. so many dreams I keep deep inside me, alone in the dark. But now you come along and you light up my life. You give me hope to carry on. You light up my days and fill my nights with song. Rolling at sea, adrift on the waters, could it be finally I'm turning for home? Finally a chance to say, j'ai voulu Oh, ce n'était pas ta faute, je le sais. Je sais tout ce qui a dû se passer, Ali. Ton père et tout ce qu'il a pu te dire. Tes études à finir, ton service, ton avenir. Et puis cette fille n'est pas pour toi. Aujourd'hui, tu es heureux. Tout est bien qui finit bien, quoi. Mais qu'est-ce que j'ai pu t'aimer, toi? J'avais 16 ans. 16 ans. On ne vit pas sans se dire adieu. On ne vit pas. Ce qui 서울 도봉구 방학 3동의 이상원 씨, 서울 흑석 2동의 원유진 씨, 대전 도마동의 김윤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나자리너 중에서 When a Child is Born, 오늘은 미레유 마티유의 노래 옥느비빠 상스 디 하듀, 이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들려드렸습니다. 아, 다음 곡은요. 친구 주연이와 계속 좋은 친구로 남고 싶다고 하신 경기도 김포의 최지혜 씨, 멀리 이리의 안세연 씨, 경기도 부천 소사 3동의 손경숙 씨, 서울 중랑구 면목 7동의 이상영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탑건 중에서 탐 크루즈가 술집에서 부른 노래였죠.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탐 크루즈가 부르는 그 노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Righteous Brothers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Scuse me, miss. Hey, hey, hey. Don't worry, I'll take care of this. You never close your eyes anymore when I kiss your lips. There's no tenderness like before in your fingertips. You're trying hard not to show it, baby. But baby, believe me, I know it.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Oh, that loving feeling. Never seen that approach. You never close your eyes anymore when I kiss your lips. And there's no tenderness like before in your fingertips. You're trying hard not to show it. But baby, baby, I know it. You lost that love and feeling. Whoa. little things I do. It makes me just feel like crying. Cause baby, something beautiful I did. You lost that love. Baby, baby, I'd get down on my knees for you. If you would only love me like you used to do, yeah. We had a love, a love, a love you don't find every day. 추억의 영화.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상의 여인에게 맹목적으로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얻은 사랑의 레슨은 감미로운 추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픈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철없고 순진했던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죠. 추억의 영화 TN Sympathy 차와 동정의 주인공 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시를 쓰고 음악을 사랑하는 내성적인 대학생 텀. 시스터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친구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런 텀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은 기숙사 사감 선생의 아름다운 부인 로라였어요. 로라는 기숙사 학생들에게 차를 끓여주고 담소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여성에게 숨겨진 모성 본능, 남자에게 남겨진 유아적인 속성, 이것이 제대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일까요? 한 잔의 차에서 동정이 싹 트고 그 동정에서 그만 모성이 싹 터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지독한 조롱 때문에 탐이 자살을 기도하자 로라는 톰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마침내 차와 통장을 넘어서 애틋한 사랑으로 영화 차와 동정은 이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한 대학생과 연상의 여인과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동성애와 이성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독하고 내성적인 텀 역의 미남 배우 존 칸은 연상의 여인을 흠모하는 젊음의 순수함을 아주 매력적으로 연기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로 로라 역의 데브라 칸은 모젊은이들의 연민의 대상이 되었고요. 특히 텀이 혼자 기숙사에 남아 기타를 치면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장 브레이즈드 마르티니가 쓴 시장조의 아름다운 이 멜로디는 상처받은 마음의 우수를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곡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영원하죠. 당신은 아름다운 실비를 위해 절 버렸고 그녀는 새로운 애인을 찾아 떠나요. 사랑의 기쁨은 잠시 머물지만 사랑의 슬픔은 평생을 함께하지요. 고독한 젊은이 탐이 애잔하게 노래한 사랑의 기쁨. 그 속에는 인생 무상의 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흐르는 선율에 눈을 감고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어느새 아득히 사라져버린 청춘의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송혜라는 예쁜 여자친구가 있으신 전북 남원의 소영담 씨, 그리고 동생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서울 광장동의 이현성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차와 동정 중에서 스탠리 블랙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신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친구 속에는 언제나 멋진 꿈과 상상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 친구는 바로 영화랍니다. 부천의 박영준 학생과 저는 적어도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자, 박영준 학생, 그리고 서울 삼성동의 임정민 씨, 전남의 이성택 씨, 서울 가락동의 이정민 학생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워킹걸 중에서 크리스 버그가 부르는 Lady in Red,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Shine so bright. Mm-hmm. Never seen so many men ask you if you wanted to dance. Looking for a little romance, given half a chance. I have never seen that dress you're wearing, all the highlights in your hair. I've been blind, Lady in Red is dancing with me. Cheek to cheek, there's nobody here. It's just you and me. It's where I wanna be, but I hardly. Shine so bright, you were amazing. Never seen so many people want to be there by your side. And when you turned to me and smiled, it took my breath away. I have never had such a feeling of complete and utter love. As I do tonight, Lady in Red is dancing with me. Cheek to cheek, there's nobody here. It's just you and me. It's where I wanna be. Thank you.